포도주보다 난 사랑 불타는 주님의 마음 포도주보다 난 사랑 아, 나 맛보기 원해요 보다 난 모두보다 난 사랑 불타는 주님의 마음 포도주보다 난 사랑 아 나만 보기 원해요 포도주보다 난 사랑 불타는 주님 주십시오. 포도주 주의 Oh.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주님을 알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목말라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왕이신 예수님이 자리에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 시간 모두 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안에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어두운 영들이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 안에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비추시옵소서, 비추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어둠들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십시오. 정결하게 내 안에 나의 성전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주님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주 보혈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넘치네 주의 강물이 흐르는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1분 50초, 1분 30초씩 자기의 마음들을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인의 강구나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장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렸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지체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 시간 중보기도를 통해서 돌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서로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의지하고 해결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서로 얘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1분 전 마무리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마무리하고 두 손 잡아주십시오. 자,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앞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 살아 역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인의 강물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를 위하여 의인의 강물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의인의 강물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와 성장이 같은 아버지를 위하여 엘리야의 기도에 능력이 많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에 능력이 많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위하여 앞에 지체를 위해서 아버지님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님의 깨뜨려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아버지님의 돌파하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 아버지님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의인의 강물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능력의 능력을 아버지님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아버지님의 능력이 드러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아버지님에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님에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를 위해 기도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의인의 강물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강물을 아버지를 위해 들으시옵소서. 의인의 강물을 아버지를 위해 들으시옵소서. 의인의 아버지를 위해 강물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남들이 아버지님이여 뚫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을지어다. 오 모든 아버지님으로 하여 하늘로 아버지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님이여 높여지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님이여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아버지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님이여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님이여 온전히 주의 역사하심으로 죄의 삶을 아버지님의 방에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님이여 마음의 아버지님이여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마음대로 아버지님이여 부어진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님이여 오 마음으로 아버지님이여 행할 수 있는 걸음들이 아버지님이여 걸을 수 있는 능력으로 아버지님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아버지님이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행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님이여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서로 기도를 이제 좀 마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앞에 지체에게 기도했을 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주시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며 그분에게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됐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도 주를 높이리. 나 스스로를 정죄할 때도 들고 주를 경외함으로 주 계신 보좌 앞에 나 엎드립니다. 아름다운 예수님 주의 영광 비출 때 내 영혼이 주를 더욱 음모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경외함으로 주 계신 보좌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영원히 주를 더욱 응모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경외함으로 주 계신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아름다운 예수님 주의 영광 비출 때 내 영혼이 주를 더욱 응모하는 주님을 나는 주 주님 주의 영광 비출 때 내 영혼이 주를 더욱 응모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경외함으로 주 계신 보좌 앞에 나 엎드립니다. 아름다운 예수님 주의 영광 비출 때 내 영혼이 주를 더욱 응모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경외함으로 주 계신 보좌 앞에 나 엎드립니다. 아름다운 예수님 주의 영광 비출 때